산 꼭대기 세워진 이불 나무를 밤바람이 찾아와 아싸 가려고 타지도 못한 덮어버리네. 오 그대는 아는가 불꽃송이요 무엇이 내게 주감을 데려와 주는가를 덩그라니 꺼져버린 불마음 위에 밤별들이 찾아와 말을 건네어도 대답 대신 울음만이 터져버리네. 정이요 무엇이 내게 주함을 데려와 주는가를 산 아래 마을에도 어둠은 찾아가고 나 돌아갈 산길에도 어둠은 덮이요.